아쉬워한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는 김포 가도 창밖을 스쳐간 싸늘한 바람 쌓이고 쌓였던 지난 사연 구름 속에 사라졌네. 수많은 별 같은 추억을 안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밤 깊은 김포가도 망설이던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는 김포 가도 두 눈에 아름치는 가버린 얼굴 쌓이고 쌓였던 지난 사연 구름 속에 사라졌네. 수많은 별 같은 추억을 안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가도